수많은 사람과 오늘도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드리반 5개 방송. 네. 네, 진짜 네, 좋은 라디오. 목요일 콩, 목요일 진짜 좋은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조은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조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저의 미진한 진행을 함께 도와줄 탁월한 DJ. 네. 네, DJ 톱. 네, 뭐 DJ라기보다는 제가 온갖 네. 지금 이 음향에서부터 네. 이제 기기 조작과 맞아요. 이런 것들을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프로 그런다기보다는 이제 따까리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두리반 네, 따까리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네. DJ 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저는 잘 지냈는데 네. 우리 DJ 조은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저기 홍대 입구역에서 네네. 두리반에 어서 오고 싶은 마음에 네. 달려오다가 네네. 차랑 부딪혔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어쩌다가 차랑 부딪혀서 네. 네, 머리를 좀 깨매게 됐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지금 괜찮으신가 보죠? 그래도 다행히 네. 이렇게 방송을 하실 수 있네요. 네, 네. 좀 다행히 차랑 되게 세게 부딪힌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많이 안 다쳐서 이상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 찍어보고 다 했는데.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구속이 됐나요? 아, 아니요. 구속되지 않았고요. 네. 네. 그리고 가다가 빨간불이 됐을 때 네네. 차가 부딪힌 거라서. 네. 네. 여러분 인디하게 사시는 거 좋은데 네네. 몸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DJ 조은님 저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네네. 아 정말 위험할 때가 많아요. 네, 특히 위험할 이제 때가 많죠. 얼마 전에 그 눈이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길이 미끄러운데 이제 저도 자전거를 타고 하다가 거의 차랑 그 부딪힐 뻔한 아,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급정거를 했는데 이제 미끄러지잖아요. 맞아요, 미끄러지는데 맞아요. 이제 차가 아주 옆에서 가까이 딱 스치고 지나가면서. 어, 네, 황천길로 갈 뻔했습니다. DJ 도업, 네. 안 됩니다. 제가 없어지면 굵고 길게 살아야죠, 우리. 저는 얇고 길게 살 생각입니다. 저는 굵은 거 싫어요. 아 왜요? 굵고 길게 삽시다, 우리 이왕이면. 네, 어쨌든 굵고 네. 긴 두리반 5개 방송 이 투쟁 네, 승리할 네. 때까지 계속 갈 생각인가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당연하겠죠? 네, 저희들은 가능하면 네. 굵든 얇든 어쨌든 길게, 길게 가볼 가고 생각입니다. 싶고요. 네, 근데 투쟁은 빨리 끝나야겠지만 네, 네. 투쟁이 끝나는 날까지 네. 저희 5개 방송 열심히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 두리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네, 그렇죠. 두리반 아무래도 되게 특이한 곳인 게 다른 농성장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체가 주도해서 뭐 한다거나 그런 네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두리반은 다 네. 네, 개인이 모여서 네네. 다 뭐 되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죠. 같이 농성을 진행해 간다는 네네. 정말 그런 되게 특이한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운동 현장에 있다 보면 네. 이게 다양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리반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이곳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뭔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두리반에 왜 이렇게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따져보면 저는 다양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다양한 운동 세력들이 이곳에서 그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운동 세력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네네. 분들이 또 공연 같은 걸 여기서 저희가 공연을 되게 많이 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뭐 다양한 분들이 정말 뭐 운동 세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 관심을 주시니까 네. 또 이렇게 많이 그 힘이 원동력이 돼서 두리반 투쟁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투쟁 현장에서 보면은 네. 예를 들면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네. 보일 수 있는 어떤 집단들이나 네. 어떤 부류들이 네.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다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한 사실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뭐 그 예전부터 철거 운동이나 이제 반빈곤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반위계적인 이런 활동을 해왔던 또 사람들, 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이런 운동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촛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네. 다양한 있던 그 현장에서 활동을 해왔던 시민들, 양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되게 섞여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운동의 현장이 사실 생명 력을 갖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든 반면에 두리번은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뭐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분류를 이제 도식적으로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런 다양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하나가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네. 저희가 네. 그런 각계각층의 그런 분들 중에서 네. 둘이만의 연대를 해주시는 네. 분들을 좀 정말 네, 모셔봐야겠죠? 그런 분들을 네. 모셨는데요. 오늘 네. 어디 가셨나요? 글쎄요, 네. 오늘 토리님 어디 가셨나요? 네, 이것이 지금 이제, 네, 두리번 5개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런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냐면, 여기가 현장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렇죠. 들락날락 하면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와서 인사를 한다든가, 아, 제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맞받아쳐줘야 방송 중에, 네,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든가, 혹은 뭐, 잠시 딴데간 사람을 찾아와야 된다든가, 이런 아, 에피소드들이 지금 많습니다. 오셨네요. 네. 저희가 지금, 그리고 이게 현장 5개 방송인데요. 지금 네네.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점차 네. 두리번 바깥으로 이제 소리를 쏘는데 이게 전파가 되어서, 근데 멈췄다네요. 네. 지금 잠시 나가고 멈췄다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저희는 열려 있다는 거. 네. 어디서나 보실 수 있고, 네, 그렇다는 거. 네, 이제 그 저희 옆에 토리님 나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가 일단 계략적으로 일단 둘이만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하고. 네, 일단 뭐 토리님도 저희와 함께 이거 두리번에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면에서 연대를 해오신 분인데, 특히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주신 분이죠. 네, 그렇죠. 사진가로서 되게 명망이 높으신 우리 박기명주님. 네. 토리님. 찰칵, 찰칵. 네, 찰칵찰칵 토리님을 안녕하세요. 박기명주입니다. 모셨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 박수 지금 치고 계시네요. 아, 토리님은 네. 두리번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2월 11일 날 왔는데요. 네, 아, 되게 초반에 오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에서 객원 사진 기자를 하고 있는데, 아, 네네. 거기서 이번에 그 표지 사진과 인터뷰를, 이 홍대 지역에 철거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 또. 제가 또 주거 문제나 이런 데또 관심이 많아서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두리번에 방문했던 것이 2월 11일이고, 그날 표지 사진을 찍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와 인연이 시작되었죠. 네. 아, 그럼 2월 11일부터 오셨으면 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되게 두리번의 어떤 역사라 할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사진으로 많이 담으셨을 것 같고. 그럼 그런 것 중에서 토리님의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뭔가가 있을까요?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5월 1일 날그 50일 플러스의 공연이죠. 네, 저희가 예, 저희 여기서 모두가 다 잊을 수가 없는 네, 날이었죠. 5일 플러스라고 되게 큰 공연이 있었어요. 홍대 뮤지션들을 다 여기 두리번에서 그날 모아서 제가 한 했던 큰 공연이 있었죠. 12시간인가 촬영을 하고 나서 거의 며칠 동안 녹초가 됐던 아, 그런 경험도 12시간 했고. 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이후 저희 다 그렇죠. 뻗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세계 노동절 120주년 기념 전국 자립음악가 대회. 그래서 이제 홍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제 그 음악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 집결했던 그런 날이었죠. 두리번으로 싹다 모여가지고, 야, 이거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도 뭔가 여기서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다 모여서 진짜 우드스탁의 정신처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모였던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뭐 그것도 기억에 남고요. 또 네. 기억에 남는 거는 마포구청에서 이제 안종현 선생님이 농성하셨을 때를 네네. 담았던 뭐 아, 괴로운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제가 그 안종현 선생님 마포구청에서 했던 농성 사진은 사실 거의 카페에 올리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좀 약간 네. 그 안종현 선생님 그때 제일 힘드셨고 네네. 또 마찬가지로 그때 전 단전됐을 때 초기라서 네. 단전... 사실 그때 모습들이 사실은 되게 그 힘들고 뭐 어렵고 막 이렇게 일했던 모습도 사실 많긴 해서 저는 네. 두리반의 그 모습을 예, 그 모습은 아직까지 공개를 안 했던 이유는 일단 뭐 이래저래 안종현 선생님이 좀 약간 안종현 선생님의 얼굴이 나오시는 걸 좀 안 좋아하시고 맞아요. 네. 일단 안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네. 되게 멋지신 나와, 분인데 예, 예 이쁘게 나와야 좀또 예, 또 이렇게 너무 미인이세요. 네. 저는 네. 제가 볼 때는 항상 사진 너무 잘 찍혀서 좋은데 네. 저도요. 예, 저도 보면 안종현 선생님은 약간 분이신데. 이제 사진에 대해서 좀 네. 약간 예. 약간의 거부감이 계셔서 그때 또 모습들은 사실 또 되게 힘드시고 네, 또 여러 가지 그렇죠. 모습들이 담겨 있어서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담으면서 되게 같이 울었던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겉으로 저도 울진 않았지만 아, 이 진짜 이 주거라는 거, 이 뭔가 자신의 공간이라는 걸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빼앗겼을 때, 그렇죠. 그리고 단전이라는 상황에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람이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그런 감정을 사실은 뭐 저는 항상 사진을 찍는 사람이 관찰자, 뭔가 네. 그 외부에서 모습을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같이 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울었던 느낌들이 사실은 지금도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도 참 저희가 단전된 지가 벌써 176일이나 네, 지났는데도 2010년 7월 21일에 네. 시작된 단전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네, 참 경제라는 게 어떻게 기본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마포구청에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항의를 하고 점거 농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문제 해결이 이렇게 해결을 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네요. 에너지 기본법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그 제4조에 보면은 네, 모든 네. 이 대한민국 국민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가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무가 법적인 그렇죠.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 예를 들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 기본법 제 4조를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인권 침해와 이제 탄압의 네.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 그렇죠. 이제 두리번 농성이 이어지고 법,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이라는 것도 참 우선순위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무조건 뭐 지금 여기가 지금 네, 이제 명도 소송에서는 끝났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랑 그다음에 도정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이 돼서 네. 이제 그렇게 그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쫓겨난 게 네. 당연하다. 네.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던 그렇게 거죠. 그렇게 판결이 내려져서 지금 이게 비록 법적 합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그 에너지 기본법을 더 우선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체잖아요. 한전이라는 곳은. 그렇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지 않고 한마디로 이제 자본가의 대풀이, 눈치를 보고 네, 있는 거죠. 같은 네. 말만 되풀이 한다는 게 참 한국 대한민국에 사는 참 시민으로서 되게 막 안타깝고 우리가 분개를 과연 할 만한 그렇죠. 일이지 않나 이런 사회에 우리가 계속 살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네. 과연 얼마나 인간적인 사회인가 우리가 이게 같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만한 그런 공간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네.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네네. 두리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또 저희가 너무 또 저희가 얘기를 한 네, 저희가 사진가 네. 김용준님, 박김용준님을 네. 모셔놓고 괜히 저희 이야기만 했네요. 저희 얘기를 계속했네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저는 찍는 사람이니까. 아, 예. 저희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네. 한 곡을 아, 네, 노래를 이제 당연히 들어야 될 텐데요. 네. 이제 두리번에서 연대하는 네. 많은 음악가 중에 이제 네,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네. 이제 노래를 지금 뭐 신청해 네. 주셨는데 그건 좀 이따 듣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연영성님의 노래를 먼저 아. 들어보는 게 어떨까. 네, 좋아요. 아주 그 명곡들을 많이 네. 너무 주옥 같은 네. 저희가 참 저희가 12월 25일 11월 24일 네네. 25일 날 1주년 농성 1주년을 맞아서 네. 공연을 했었잖아요. 네. 두리번 365 네. 막개발을 멈춰라. 멈춰라라는 그런 공연을 하셨었는데 그때 네네. 연영승님이 오셔서 또 네. 주옥 같은 명곡들을 불러주셨는데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네. 정말 그때 이제 네. 그 회기동 단편선 네. 백자 연영성님 이제 이런 네. 분들이 밤 12시를 전후로 해서 네. 이제 맞아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크리스마스로 넘어가는 네. 그때 이제 공연을 해주셨었는데 또 그분들 말고 16개 팀이 와서 이제 그날 거의 새벽까지 공연을 네. 해주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그 단편성과 백자와 연영석의 공연이 네.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연영석님의 공연은 네. 참 정말 마음을 참 소중하죠. 심금을 네. 막 울리는. 그러니까 이제 두리번 농성이 1년 넘게 이렇게 계속되면서 네. 저희들이 계속 힘을 내서 이곳에서 지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네. 이제 아주 멋진 노래들, 우리에게 힘을 네. 주는 노래들이 계속 이곳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인 네. 것 같아요. 정말 네. 그게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말이 그... 길어졌는데, 연영성님 네. 두리번에 네. 와서 이제 여러 번 노래를 하셨지만 오늘은 또 대표곡인 간절히 한번 네. 들어보려고 네. 합니다. 네. 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뭐 시한방. 네, 연연. 네, 연연성님의 네, 간절히. 네, 너무 좋죠.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여기 사실 왔을 때, 네네. 저는 여기 여름에 처음에 왔었는데. 아, 여름이었어요? 네, 여름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는 네. 네, 류수사 수사가 계시잖아요. 네네. 네, 류수사가 기타로 이 노래를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류수사의 가장 네. 큰 이제 그 명곡. 네. 항상 류수사는 근데 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연영석 씨가 오면 간절히만 신청을 해요. 아, 근데 간절 저도 사실 연영석 님 그때 앵콜 뭐 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간절히 정말 외쳤거든요. 네. 간절히가 그만큼 명곡이 아닌가. 아, 근데 진짜. 연영석 노래 중에 간절히 말고도 명곡 많아요. 아, 명곡 많죠. 근데 네. 또 개인적으로는 좀 간절히가 정말 네, 어쨌든. 명곡이 아닌가 싶네요. 네. 네. 다른 좋은 노래 좀 많으니까 네, 한번 찾아봐 한번, 네. 주시고요. 네, 네. 저희 또 이제 두리반에 네. 같이 연대하는 네. 또 선생님이 시죠. 아, 선생님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박장군님, 네 오셨어요. 박정근 씨. 아 예 예 예. 들리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여러분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 3대 세습에서 초청돼서 이제 여기 있는 네. 예, 청년대장 박정근이라고 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드디어 두리번 흑허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두리번 5개 방송도 이제 드디어 개드립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아, 네. 지금 개드립계 떠오르는 네. 초신성이죠. 초신성. 네. 네. 이미 자리를 잡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네. 예, 얼마 전에 국정원에 잡혀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즘에는 좀 네. 자중하면서 좀 하는 중입니다. 제가 노선을 좀 바꾸려고요. 친미 쪽으로 이제 예. 아, 주체에서 이제 친미로. 예, 예, 네. 예. 아. 네. 근데 또 뭐 들리는 네. 소문에 의하면은 미국 쪽 정보 요원과 사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아니 국정원의 요원과 사귀신다는 소문이. 예. 도대체 진실이 뭡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솔직히 밝혀주시죠. 네. 아 예. 그 제가 예 그. 국정원에서 이제 보낸 스파이와 지금 네. 연애 중이라서 제가 예, 그래서 좀 자중하고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분이시잖아요. 첫 회 때 저희 방송했던 그런가요? 네, 어쨌든 아이돌, 뭐 믿거나 아이돌. 말거나 네. 기다림은 너무 아파왕. 아이고 다 아는 거를 말하면 어떡해요? 아니 모르시잖아요. 아, 네, 뭐 어쨌든 예, 그래서 네, 네. 예, 제가 신청곡으로 그 노래를 좀 틀어주셨으면 합니다. 아~ 예, 제가 아 그래요? 또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네. 그 노래는 이제 저희들의 그 페이버릿 네. 가장 네. 좋아하는 네. 네. 노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 토크 끝나고 네 노래를 네. 틀도록 할게요. 네, 제가 네. 안 그래도 금방 좀 있으면 온다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좀 제가 기다리면 너무 아프지 않나요? 어떻게? 예, 아무튼간에 예. 그럼 정근님은 네. 두리번은 어떻게 처음 모시게 됐는데? 아 제가 원래는 그 여기서 자주 공연을 하는 이제 자립음악 생산자 모임에 있는 밤섬의 적단의 2006년도 앨범을 제가 냈어요. 아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드럼을 치는 권용만이라는 친구가 네네. 예, 두리번이란 곳이 있는데 그 가서 사발면이나 먹으러 가지 않겠느냐. 네. 예,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한 4월 달쯤에 한번 왔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네. 여기서 대충 여기가 어떻게 농성을 진행하는 곳이고 그런 네. 걸 알았다가 이제 5일 플러스 이제 회의 때 제가 아마 두 번째로 두리번에 찾아왔어요. 네네네. 예, 그때가 아마 4월 말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 아마. 예. 네,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있었다가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직장 생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게 돼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도 이제 찍어주는 일도 잠깐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지금은 그만 요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왜 다른 일을 바빠서 또 사진은 요새 좀 등한시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아 연애 바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네. 예. 그러면은 어떤 네. 드립에 바쁘신 지금 건가요? 건가요? 예 제가 직업이 지금 바뀌었다는 지금 여론이 아 박정근 씨는 직업적 트위터리 아니라이다. 아,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직업적이면 좀 직업 남들 직업인 시간에 좀 해야 되는데 예. 되게 야간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야간 수당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네. 월마다 예, 당에다가 5,000원씩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아, 맞죠. 네. 근데 이제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박정근이 트위터에 안 나타나면은 그 금단 현상을 맞아요.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예. 막 호소문이 올라와요. 네.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네. 네, 서울 데카당스 언제 나오느냐? 네, 네, 네. 예, 아 언제나 인민들의 마음 속에 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역시 예.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드립을 날려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요 저기 예. 코랑탕 코랑탕 예 갑시다 어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가시는 아, 예, 거예요? 또, 네. 예 지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네네. 홍대에서 이제 청소노조 분들이 지금 네, 그렇죠. 예 추위를 불사하면서 지금 일주일 넘게 저기 본관에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예 두리반에 계신 분들도 많이 연대를 하셔가지고 네네. 예 저희가 오늘 철야 농성을 같이 연대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네, 좀 예, 좋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시간 많으시고 뭐 할 일 없으시고 뭐 그러신 분들은 오셔서 사발면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시고 많은 얘기도 아, 나누고 사발면은 가시고. 제공인가요? 예, 있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예.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거 예. 진짜 홍대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170명을 자른다는 네, 게 그 이유가 진짜 말이 안 된 건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네네. 그리고 노조를 조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다는 게 네네. 정말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예, 슬슬 이제 홍대로 가서 네. 이제 연대를 하러 가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 네. 그리고 예, 조한석 동지는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요새 그 홍대에 가보니까 혁육동이 만든 플랜카드가 한동안 네, 붙어 네. 있으면서 이제 많은 이런 그 논란을 일으켰더라고요. 아, 네. 많은 논란이 있었나요? 그게 네, 네. 예, 제가 폰트를 이제 그 폰트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긴 했는데요. 네. 이 플랑에 대해서는 이제 혁육동의 레닌이신. 네, 우리 뒤에 있는 김숙한님께서 네, 직접 디자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김숙한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국보법 사범으로 잡혀갈 문제를 이렇게 막 마이크 들고 떠드는 거는 좀 아니죠? 네, 저가 맨날 김숙핫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혼동을 받고 있는데요. 아, 목소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각골입니다. 비슷한가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네, 네 그래서 곧 김숙핫한테 변발을 시킬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변발하실 생각 있으세요? 없죠, 당연히. 어머니한테 혼납니다. 네. 그럼 유체 보존 잘 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동성 열심히 하시고요. 네, 두리번 네, 오글 방송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계속해서 이제 신청곡 네. 들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시간 있으신 분들은 기사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일이 있었는지 홍대에서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나 네. 네, 노조 분들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 네, 한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두리번 활동가들도 이곳에서 농성하면서 밤에는 또 이제 그 홍대 농성장에 가서 그곳을 지키는 네, 그런 네.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홍대에도 가시고요. 또 그 전철역 4번 출구와 8번 출구 중간에 저희 네, 두리번 네. 농성장이 있으니까 이곳에 네. 오셔서 저희에게도 힘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네. 두리번 카페도 있는데요. 네네. 두리번 카페는 카페 점 다음 점 넷 하시고 두리번 이렇게 쳐서 네. 오시면 되고 네. 카페 창에 두리번을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네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그 최대 히트곡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네. 뽑은 2010년 최대 히트곡. 히트곡. 네, 네. 조한석의 기다림은 네. 너무 아파왕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은 너무 아파왕 벌써 달이 지고 해가 떴네 그 향기를 쫓아 따라가 봐도 그림자가 되어 맴돌아도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이젠 안 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네 나는 알 수가 없네 나는 알 수가 없네 그저 기다리네 기다림은 너무 아파와 아파와 그들 향한 내 마음은 더욱 굳세게 하네. 하지만 기다림은 너무 아파와 벌써 달이 지고 해가 떴네. 2010년 최고의 히트송이었죠. 네, 네. 기다림은 너무 아파와.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저희들은 이제 이 두리번 농성이 하루빨리 승리해서 네, 네. 네, 그 안종려 유채림 네. 두 분이 이제 다시 이제 가게를 열고 평범한 생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죠. 그 기다림이 네. 참 아프네요. 네. 네, 저도 많이 아프고 네. 두리번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나눠 주셔야지 네. 저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래야지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리번의 또 네. 네. 목요일마다 저희가 또 미사를 네네. 드리거든요. 네네. 목요일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문학인들, 네. 그 다음에 음악인들, 또 종교인들, 또 활동가들, 네. 네. 뭐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이 두리번에 이렇게 와가지고 네.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 공간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네. 네, 조은님께서는 네. 네. 올해 2011년에 개인적으로 네. 어떤 이런 그 활동 계획이나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열심히 네 열심히 살지 않아도 네. 돼요. 아 근데 저는 네. 저는 열심히 사는 걸 좋아하나 보죠. 네. 네. 열심히 사는 살 열심히 두리번 투쟁이 끝내기 네.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또 개인적으로 또 학문 공부도 네. 열심히 하고 싶고 네, 공부에 대한 욕심도 네, 많으신가 봐요. 그럼요. 저는 제가 그동안에 책을 왜 이렇게 안 읽었나 네. 정말 그런 막 한탄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 DJ 조은님은 되게 네. 똑똑하신 분 같아요. 아, 왜요? 어떤 면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 눈이 초롱초롱하거든요. 아, 항상 저는 태도는 돼 있는데요. 네. 실천으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문제인데.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하고 싶고, 그 일단은 참 두리번 같은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네, 네 좀 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면 네, 네. 약간 목소리가 이제 잘 들릴 아, 그런 것 같죠. 건가요? 네. 네. 그런 문제들에서 멀어지지 않고 열심히 같이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네.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참에 박수 한번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오! 막 이런 네. 여러분 함께해요. 네 연대합시다. 그 드리반 우고 방송 목요일 프로그램 네, 네. 진짜 좋은 라디오 네. 네 진짜 좋은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연을 좀 보내주시고 네. 싶으실 거예요. 우리 네. DJ 조은님한테 사연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제가 이메일을 두리반 카페에 네네. 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다가 주셔도 되고 두리반 카페에 직접 네. 써주셔도 되고요. 네, 네 저희 두리반 5개 방송 그 네,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 올려주셔도 되고 네. 또 우편으로 뭐 보내고 싶으시다면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요새는 또 트위터로 멘션을 네. 보내주시는 분들도 네. 계시던데 트위터로 멘션을 주셔도 되고요. 네. 조은님 트위터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저의 트위터 아이디는 아백조은이라고 예. 아백이 이제 불어로 네. 함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함께 위드의 뜻이에요. 영어에. 그래서 위드 조은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네. 근데 트위터로는 김조은 치시면은 사람 찾기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아, 네. 그렇게 치셔도 되고요. 네. 네. 멘션을 보내 주셔도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사연 접수 딱 해서 예. 네. 읽겠습니다. 네. 네. 네. 다양한 소통 창구가 열려 네, 있다. 네. 항상 둘이만 항상 진짜 열려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관심을 항상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 네. 네. 그리고 공연 저희 참 공연 있는 거 좀 소개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두리반 행사 소개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이 그 두리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 주셨는데 1년 넘게 이제 활동을 네네네. 하면서 그렇죠. 이런 그 기억에 남는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2010년 9월 1일에 도착한 엽서가 있어요. 네. 그 해외에서 온 엽서 같은데 되게 지금 보니까 엽서예요, 되게 예쁘네요. 네. 어떤 아이가 네 민속 의상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인데 네. 두리반으로 도착이 됐어요. 네, 모리님이 보내주신 엽서인데요. 네, 모리님 안녕하세요. 읽어드릴게요. 네, 이 방송 듣고 계시죠? 네. 네, 안녕 두리반. 지난번엔 스페인에서 너한테 엽서를 썼었는데 이번엔 볼리비아에서 보내는 엽서야. 몇 달이 흘렀는데 그동안 잘 지냈는지 간간이 더위에 전기가 끊겨 고생하는 네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 지금은 인터넷을 쓰는 게 쉽지 않아서 그나마도 알기가 쉽지 않네. 너도 사람들도 모두 잘 지내길 바래. 참 류 선생님께 생신 축하한다고 전해드리렴. 너 쿠바 좋아하니? 그럼 거기서도 엽서 보낼게. 사랑해. 2010년 9월 1일. 네. 네, 참 따뜻한 이런 마음이 네. 담겨 있는 엽서네요. 네. 네, 그 두리반에 이렇게 이제 그 사연이나 편지나 엽서나 보내주실 네. 분들은 주소가 어떻게 되죠? 주소가 카페점 네. 두리반 아 카페점 다음.net 네 슬래시 두리반인데 네, 두리반 하셔서요. 네 저희 이제 우편을 보내주시려면 서울시 네. 마포구 우편. 동교동 167-31번지 네네네 네, 우편 번호는 122-818 네, 네 외우기 두리반으로. 또 어려우시니까요 네. 카페 들어오시면 네.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사연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여기가 전기가 끊어져서 네네. 추운 겨울 저희가 어떻게 여기서 버티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유 발전기를 마포구청에서 농성을 해가지고 발전기 하나를 참 포획해 왔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렇게 그렇죠. 해왔는데요. 네. 그래서 그 발전기로 지금 경유를 사용해서 네, 겨울을 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참 경유 값이 되게 만만치가 않죠. 아, 네. 장난 아니죠. 네. 네. 그 가격이 진짜 뭐 네네. 일주일에 네. 그 거의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이제 기름값이 나오거든요. 네. 네. 사실 그래서 뭐 대안적인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기도 같이 쓰고 있긴 한데요. 네네. 그게 충분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아무래도 경유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태양광 에너지를 이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더 좀 더 사용을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이게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기름 발전기도 네. 또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서 생산해 내는 에너지도 결국에는 화석 연료에 기반을 한 거잖아요. 네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 깨끗하다고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미친 듯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쓰레기입니다. 네, 그게 그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환경 오염이에요. 그게 이제 뭐 50만 년 이제 점점 네. 쌓이겠죠.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구를 그런 쓰레기들로 메워 나가는 그런 꼴밖에 안 되고요. 또 그게 언제 잘못해서 우리에게 방사능 오염이 이제 미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저희들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태양광 발전 여기서 늘리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네. 요새가 또 동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조량이 네, 일조량이 좀 네 여름보다 좀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저희가 알전구를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두리번 1층에 하나를 켜놓고 있는데 네. 이것도 되게 그 빨리 달아지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 두리번 라디오 방송 진짜 좋은 라디오 DJ 조은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했더니 네. MP3 라디오인가요? 두리번 두리두리 유한진 님께서 네, 아. 이렇게 말씀을 남겨 주셨네요. 네, 네. 네. 실시간으로 아. 저희가 이곳에서 트위터로 확인을 하면서 네, 방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바로 네, 네 멘션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네.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옆에서 트위터는 박김영준님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세요. 아, 오늘따라 토리님이 좀 귀엽네요. 무슨 소리죠? 언젠가는 귀엽지 않았다는 아, 소리인가요? 오늘따라 더 귀엽다. 전 또 이런. 네, 커피 한잔 드시면서 네. 네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두리번에서는 2011년 이제 활동 계획 중에 하나로 네. 이 두리번 시민 에너지 센터 가칭인데요, 그것을 세워 나갈 생각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이곳에 태양광 그 패널을 설치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30와트, 뭐 50와트, 100와트 네. 그렇게 이제 용량이 크면 커질수록 저희들이 이제 그 에너지로 이렇게 두리번 옥외 방송도 하고 네, 또 네. 공연도 하고 이곳에 불도 밝히고 또 가능하면 추운 겨울인데 전기장판 하나쯤은 좀 네. 틀어놓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되게 춥더라고요. 아 여기서 네.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얼어붙어요. 네. 항상 골병 든다 막 이렇게 말하는 네. 지금 근데 사실 여기서 네. 가끔 자고 가는 연대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상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뭐 그렇죠. 유채림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찰서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병주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렇게 네. 상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이 겨울이 너무 길고 춥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장판이라도 하나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전기장판이 있어도 저희가 전기를 쓸 수 없으니까 네. 그게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리번이 진짜 대한 운동을 하는 곳인데 네네. 모든 것으로부터 자립해서 네. 우리들만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건 진짜 큰 사건이 되겠다. 이건 진짜 네네. 우리의 그렇죠. 꿈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네. 그 두리번 시민 에너지 발전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와트 뭐 이런 그 태양광 발전 세트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있어도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전기장판을 튼다거나 혹은 이 방송을 할 때 쓴다거나 이렇게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네. 인터넷 이런 그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서 태양광 발전 세트 이렇게 치면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네. 그런 거 나오니까 몇십만 원 정도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네. 여기에 이제 보내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고요. 또 두리번 투쟁이 승리를 하게 되면 다시 그 가져가셔서 자기가 활동하는 뭐 집이라거나 혹은 다른 공원에다 또 그걸 놓고 계속해서 대한 에너지로 네.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네. 네. 한번 주변에 널리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네. 다시 말하지만 그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전기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 두리번입니다. 네. 그렇죠. 전기 없이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그 싸움이 단순히 몇몇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두리번의 유채림 선생님이 늘상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진짜 그 모두를 위한 싸움이고 그래서 그렇죠. 두리번이 나서서 상징적으로 그런 권리들을 네,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동참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실 뭐 뭐 굳이 후원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관심을 네네.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두리반에 큰 힘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다큐 상영회 때나 네. 아니면 네, 공연 때 이렇게 와서 한 번씩 공연 봐주시고 다큐도 한 번씩 같이 참여해서 봐주시고 하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네, 여기 두리반의 문을 열기를 되게 망설여 하지 마시고요. 네.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 방송에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네네, 멋진 그렇죠. DJ 조은님과 함께 네, 이곳에서 여러 가지 같이 공부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저희 참 네. 네, 영어 모임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영어 모임뿐만 아니라 네. 네, DJ 도비 네,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DJ 있습니다. DJ 도비 직접 진행하는 네. 네. DJ 도비 좀 영어를 뭐 되게 잘하신다고 또 그것도 혼자서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I'm a facilitator for the English speaking group. 바로 이렇게 know. 영어가 나오네요. It's for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We do this every day, you know. 네, 그래서 막 되게 이름도 되게 예쁜데 국제적 연대를 위한 네, 국제 연대를 위한 네, 두리반 영어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네. 네,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초급반도 있고요. 또 네. 어떻게 되죠? 이제 월요일은 주로 회화 중심으로 네. 이야기를 나누고요. 네. 수요일은 이제 그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같이 읽고 토론 이렇게 네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초급반. 그래서 저녁 9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밤 네네. 11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영어 모임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조은님께서 네. 불어 모임을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불어 모임. 아, 불어는 제가 사실 강좌를 할 정도로 제가 네. 이렇게 출중하진 않지만 기초적인 것은 네. 네. 뭐 3층 둘이면 3층 강좌도 하잖아요. 네, 3층 네. 강좌에서 뭐 이제 1호 강좌도 네. 1호 강좌도 네, 하고 네, 또 다양한 뭐 비트겐슈타인 같이 읽기 막 이런 것도 하고 네. 네, 되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하는데 뭐 거기에 동참해서 뭐 할 수도 있고 되게 네. 다양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여기는 참 풀 수 있는 그런 경로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같이 나누는 네, 공간이죠. 같이 정말 나누는 공간이지 않나.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저희들이 또 이제 노래를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또 이 두리반 상근자 중에 또 한 분 가능하면 모셔서 네네.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노래를 네. DJ 조은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평화가 무엇은 저의 정말 페이버릿 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진짜. 그런가요? 너무 네. 좋죠. 네. 여러분 이거 지금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정말 마음을 울려요. 마음을 네. 정말 울리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네. 만든 노래인데요. 여러분 지나가지 노래를, 말고 사서 들어보세요. 네, 틀리니까 좀 쑥스러운데. 네. 예전에 이제 2006년에 제가 대추리에서 살 때 네. 거기 살던 이제 지키미들하고 같이 이제 만든 네네네. 이런 버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네네. 네. 한번 이 가사는 또 문정현 네, 신부님께서 문정현 신부님이 이제 네. 그 2004년 5월 29일에 열렸던 네. 네, 평택 평화 대축전 이때 나오셔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살면서 지금 2011년 되게 평화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군대를 통해서 지키는 평화인가 강한 무력을 통해서 지키는 평화인가 네네. 더 많은 국방 예산을 늘려서 지키는 평화인가 네. 무기를 통해서 그 지킨다는 평화가 얼마나 허구적인가 이제 뭐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평화는 뭔가 그러니까 그 내 입장에서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에게 평화가 진짜 무엇일까? 항상 이런 그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이나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평화가 무엇일까? 네.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됐어요. 철거민에게 평화는 무엇일까? 네.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나는 두꺼비, 맹꽁이 또 수많은 그런 생명들에게 평화가 뭘까? 이제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된 거죠.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노래 잘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지금 그 저희가 두리반 5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좀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좀 나가주시죠. 네, 두리반 안에 지금 이제 경찰 두 분이 네, 신고를 받고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그렇지만 저희가 방송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1년 넘게 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철거 농성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지금 전기마저 끊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악조건 하에서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인간적인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힘든 상황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그 음악을 줄였으니까 네, 경찰 분들께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네, 이제 그만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뭐 그런 그 민원을 저희가 여러 번 받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지역에서 그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런 막개발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인간적인 이런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두리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 소식들을 좀 네.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네, 월요일부터 두리반에, 일요일까지, 네, 다양한 행사들이 두리반에서, 네, 열리고 있죠. 네. 일단 월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걷고 싶은 거리에서 하늘 지붕 음악회라는 음악회를 하죠. 그래서 이게 하늘을 지붕삼아 음악회를 한다 이런 멋진 이름으로 예, 해서 걷고 싶은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기서 이렇게 같이 상근하면서 활동해 주시는 이제 수사와 이제 문정현 감독님이 같이 이렇게 항상 좋은 영화를 선별해 오셔가지고 상영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화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칼국수 음악회에서 이제 다양한 음악과 분들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셔서 네 칼국수 음악회를 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 날에 이제 자립음악 생산자 모임이라고 네 자립적으로 음악을 하자 이런 네. 취지에서 모인 그런 자립음악가들이 이제 같이 기획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음악회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에 네. 또 연탄처럼 네 뜨거운 네. 이런 네. 그 음악들을 이곳에서 이제 같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추운 겨울 전기가 끊어진 두리번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그 난로 불의 온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런 그 따뜻한 온기를 두리번에 전해달라 이런 네. 마음으로 이제 연탄 난로 같은 그런 이제 그 따뜻한 음악회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뭐 조한석 그 다음에 회기동 단편선 등등 두리번과 연대해온 사람들이 네, 그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그 두리번에서 또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두리번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소식들이 네, 자세히 네. 나오니까 네, 같이 그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파랑 그 민화와 그 다음에 이제 두리번에서 상근하고 있는 병주의 그 듀엣 그룹이죠. 그 다음에 임흑인 이제 이런 분들이 네, 나옵니다. 그 시작 시간은 7시 반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자율 기부제로 네, 운영이 되니까 네, 주변에 널리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네. 이번에 선결 씨랑 네. 모나미 그 네. 뭐 404 뭐 이제 이런 그 38번째 자립 음악회가 1월 네. 15일 토요일에 두리번에서 열리니까요. 네. 같은 네. 시간 7시 반에 네. 7시 반에 시작이죠. 네. 네. 많이 와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일요일 날에 또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네.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그 벼룩 시장이 네. 열려요. 네. 그래서 되게 야 누가 쳐다 아니 저 그 방송을 네 네네네. 듣고 계신 분들께 네, 네. 잠시 네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두리번 내부에 경찰이 들어와서 계속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네 지금 신경이 쓰여서 네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어쨌든 네 1월 16일 일요일에도 두리번에서 그 벼룩 시장이 열리니까 네, 네 여기에도 많은 참여를 네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항상 두리번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와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요. 저희들은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화님의 노래를 듣고요. 네네. 오늘 목요일 진짜 좋은 네네. 라디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시화님도 두리번에 오셔서 네네. 그 공연을 이렇게 같이 해주셨었죠. 팬이 네. 골수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너무. 여기 상근자 중 하나 찰서도 네. 시화님이라면 그냥 아주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네네네 아 지금 방송 잠깐만요 지금 방 아 잠시만요 지금 이거 마포 FM으로 나가고 있는 방송입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네 마포 FM으로 나가고 있는 방송이니까 지금 여기서 중간에 난입해서 지금 여기가 방송 부스니까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요.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까 네 경찰분들의 지금 탄압은 이제 그만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마지막 노래 시화님의 랄랄라 듣고요. 오늘 목요일 진짜 좋은 라디오는 여기서 그만 저 듣고 있습니다. 네 있던 내가 보인다. 저 하늘 저 나무 저 그늘 저 계단 여기서도 저기서도 똑같아 보일까. 저 하늘 저 나무 저 그늘 저 계단 거기에 있었을 땐 볼 수 없어. 네, 두리번 5개 방송 진짜 좋은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저희들 됐습니다. 네, 그 오늘도 네 한 시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네. 말씀드리고요. 두리번 5개 방송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정말 그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네, 지금 잡고 있는 마이크가 1번 채널 아닌가요? 지금 제가 3번 채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보통 네. 1번 마이크로 하시더니 갑자기 3번 마이크로 바꾸셨어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네. 지금, 네,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마이크에 숫자가 써 있으니까. 네, 경찰이 한번 왔다 가더니 저희가 약간, 네. 네, 제가 좀 볼륨을 켜놨습니다. 네. 네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이 뭐 시끄럽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두리번에서 정말 1년 넘게 농성을 하면서 진짜 볼 꼴 못 볼 꼴 다 봤습니다. 네, 경찰과 이렇게 상대를 한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네, 그 보다 더 어떤 중요한 이런 가치들이 있다라는 네.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방송을 네. 하고 있는 거고 또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야만적인 이런 그 속성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계속 강해지고 있는 어떤 한국 사회의 야만화, 두리번 같은 곳에서 지금 농성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저는 막 갖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소중한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런 애정과 지지와 연대, 성원 항상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목요일 진짜 좋은 라디오는 지금 마치도록 하고요. 네네. 내일 또 이제 네, 같은 시간에 네.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네. 또 여기 병주와 네, 두리번 상근대 병주와 네, 우이동진이 씨. 우이동진이 씨가 네. 진행하는 또 두리번 5개 방송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네. 별로 할 거 없으면요. 두리번으로 오세요. 네, 네. 오후 5시에 오시면은 네, 같이 네. 방송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수 있으세요, 네. 네, 꼭 오시기 바라고요. 네, 네, 네. 네, 오늘 그 네. 진짜 좋은 라디오 한 시간 네. 동안 진행을 해주신 우리 DJ 조은님 마지막 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아, 클로징 네. 네, 다 같이 함께해요. 네, 네. 함께해요 두리번. 네, 함께해요 두리번. 멋진 네, 얘기였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들은 계속해서 네 이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 보이더라도